미워 보고픈 보라보라라 하라리 실컷 울어라. 널 위해 준비한 사랑의 물 마셔라. 없을 바엔 보라 보라라 하라리 실컷 울어라. 버티지 못할 만큼 사랑의 짐 짊어지고 견디기 힘들어 눈물이 나면 내 마음 가득히 널 위해 준비한 사랑의 물 마셔라.